능력, 외모, 재력 모든 것 하나 빠지지 않아 같은 과뿐만 아니라 탁과생에게도 유명한데요. 하지만 개강 파티에서 홍설이 본 선배 유정의 모습은 어딘가 수상합니다. 뭔가 쎄한 느낌 때문에 홍설은 유정을 의도적으로 피하고 불편해하죠. 자신의 비밀스러운 부분을 들킨 유정은 홍설을 교묘하게 곤란한 상황에 빠뜨립니다. 유정 선배의 지쳐버릴 대로 지친 홍설은 다시 휴학을 결심하죠. 그때 유정 선배가 다가옵니다. 설아, 나랑 같이 밥 먹을래? 설아, 오늘 수업 끝나고 뭐해? 설아, 나랑 사귀자. 갑자기 살가워진 유정. 이 선배 도대체 정체가 뭘까요? 또 무슨 꿍꿍이가 있는 걸까요? 앞으로 유정과 주인공 홍설이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궁금하지 않나요? 하지만 여러분께 정주행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알려드린 건 극히 일부일 뿐 너무 재밌어서 해야 할 일을 미뤄두고 웹툰만 봐야 할지도 모르거든요. 케이티 페리의 펜듈럼. You got patina in so green. You burn the spark of your receipt. Funny, gotta add addendums to your dreams. Still, you never sleep. No, you never sleep. Oh, you learn to dance to bob and weave.이번에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만의 매력 포인트를 알아볼까요? 이번 작품은 마치 베스킨라빈스와 같습니다. 베스킨라빈스에는 31가지 다채로운 맛의 아이스크림이 존재하죠. 한 가지 맛이 질릴 때쯤 다른 맛을 맛보고 또 질릴 때쯤 또 다른 맛을 맛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웹툰 치즈 인 더 트랩도 같아요. 언뜻 평범한 로맨틱 코미디 같지만 전혀 아닙니다. 일상 드라마 맛 한 스쿱. 미스터리마 탄수급, 추리 스릴러물마 탄수급, 마지막으로 로맨스 설탕가루로 장식한 작품이랍니다. 작가님 말로는 다크 캠퍼스 배틀 로맨스라고 하더군요. 특히 1부 14화에서 웹툰 치즈 인 더 트랩만의 이런 특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독자들의 반응은 매우 폭발적이었는데요. 송곳니라는 부제에 맞게 유정이 상냥한 말투로 애매한 태도를 취했던 이전과 달리 홍설에게 제대로 적의를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정의 표정을 독자들이 볼 수 없게 넘어진 홍설의 구도에서 보여진 연출이 최고였는데요. 이 장면 이후로 독자들은 로맨스릴러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적대적인 둘 사이에서 어떻게 로맨스가 피어날 수 있는 거지? 궁금하시다면 오늘 한번 달콤 쌉싸름한 웹툰 치즈 인 더 트랩 맛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우브의 The Story Never Ends. Stick to your stones, cause that's all you know. I was caught in the middle. I swallow my words down to the bone. Cause nothing's that simple. Late at night, you pour it out. Now that only brings you down. But go ahead, give me all the blame. I twist my words and set them to flame. Trap만의 두 번째 매력 포인트, 구구절절 하는 말마다 명대사로다. 명대사 자판기 웹툰 치즈 인 더 트랩 나갑니다. 이번 작품은 연애나 우정과 같은 인간관계 속 감정들, 그리고 그 인간들을 둘러싼 주변 환경까지 다른 웹툰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명대사들이 수두룩한데요. 여러분들 혹시 이 표현 아세요? 손민수하다. 웹툰을 보지 않았어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유명한 표현이죠. 손민수하다의 손민수는 웹툰 속 한 캐릭터입니다. 그녀는 주인공 홍서를 동경한 나머지 스타일, 성격, 말투, 물건, 인간관계 등 모든 것을 따라하고 나중에는 훔치기까지 합니다. 그리하여 탄생하게 된 유행어 손민수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손민수하고 싶을 만큼 멋있는 주인공 홍설에게도 연애, 인간관계, 학업 등 다양한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때문에 공감 대폭발하는 명대사들이 많이 탄생했죠. 어떤 명대사가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그렇다면 노래 한 곡 듣고 바로 만나보시죠. 심승훈의 미소 속에 비친 그대.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진 않지만 그보다 더 진한 향기가 너는 별빛보다 환하진 않지만 그보다 더 따사로워 탁자 위에 놓인 너의 사진을 보며 슬픈 목소리로 불러보지만 아무 말도 없는 그대 나만을 바라보며 변함없는 미소를 주나 내가 아는 사랑은 베스트 픽. 웹툰 속 명장면과 명대사를 뽑아보는 베스트 픽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지만 특히 저는 남들을 많이 신경 쓰곤 합니다. 주변 눈치부터 살피고 분위기를 파악하고 생각이 좀 많은 타입이랄까요? 과거에 저는 왜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에서 자꾸 날 건드리는 걸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답니다. 웹툰 속 주인공 홍설도 저와 비슷한 성격이더라고요. 하지만 그녀는 저보다 한 발자국 발전한 멋진 사람이었어요. 대학 와서 이런저런 일들 겪어보니까 주변이 피곤한 탓도 있지만 내 자신도 스스로를 피곤하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변만 탓할 게 아니라 분명 저한테도 문제가 있었을 텐데 그걸 인정하는 게 오래 걸리네요. 고치는 건 더 힘들고요. 2부 18화 관계의 시작에서 나오는 홍설의 명대사입니다. 과거의 저는 누군가를 탓하고 상처받은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홍설의 말을 듣고 나니 인정이라는 행위가 얼마나 멋진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어요. 보다 나은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한 행동, 그것이 바로 인정과 사과가 아닐까요? 데이식스의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이번 주는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처음 치즈 인 더 트랩을 봤을 때만 해도 웹툰 속 주인공은 홍설은 2학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에 입학하기 직전 홍설은 졸업을 했고 전 어른이 됐습니다. 이렇게 저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해준 인생 첫 웹툰 치즈 인 더 트랩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네요. 그리고 오늘 바른 웹툰 길잡이 마지막 방송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은 분들이 또 있습니다. 늘 좋은 목소리로 저의 대본을 정성스레 읽어준 강나연 아나운서, 매번 최상의 음질을 보장하기 위해 애써준 박서영, 그리고 박지연 엔지니어, 그리고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준 라디오 1열의 청중 장보석 리포터,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들 덕분에 헙스에서 제 첫 라디오 시작과 끝이 찬란하도록 아름다웠네요. 언제나 멋진 대본, 멋진 선곡으로 라디오 구성해준 김나연 PD님, 저희가 더 감사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바른 웹툰 길잡이의 애청자분들 정말 감사했습니다. 매화 꼬박꼬박 챙겨 듣고 피드백해준 이정미, 김병현 애청자님, 응원의 메시지를 아끼지 않던 조재범 애청자님, 그리고 지금도 학교에 와서 라이브로 방송을 들어주고 있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동기분들 모두 고맙습니다. 작은 보답의 선물로 오늘 선곡은 여러분들의 인생곡으로 장식해봤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늘 지치지 않고 대본을 써내려갈 수 있도록 동력을 주신 장본인들이십니다. 취향저격 바르넵툰 길잡이는 저만의 라디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만들어주신 우리의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저 PD 김나연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니 잊지 말고 다음 학기에 또 만나요. 그럼 우리의 라디오 취향저격 바르넵툰 길잡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의 강나연, 기술의 박지연, 저는 바르넵툰 길잡이 PD 김나연이었습니다.